수십자리 신발에 또 수백자리 패딩 수십자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자와 없는 자 쉬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길을 써서 얻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해서는 밀리니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는 애지 실리지 가득찬 패딩 마냥 욕심을 계속 자 휴지는 부모 등골을 받아넌 메모 자지 돈은 다 있다고 졸라대니 안 사줄 수도 없다고 에이 요 베이비 철작선이 없게 굳이 말한 그가 패딩 안 입는다고 어라 죽지는 않아 패딩 안 해고 웨이터를 채우기 전에 머릿속 기념을 채우게 느끼 전에 Oh, wow,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like a lonely swag and swag alone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네가 바로 등골 breaker 부모님의 등골 breaker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너네 요즘 참 배불렀지 나네 인생 참견이 총투제 넣지 석빙 탕전보니 말들은 왜 계속해 내가 받은 돈 내가 쓰게 가는데 5천만의 취향을 다 니들처럼 마셔 야 만족할 사람들이지 제발 너 나를 사줘 네 인생 말여 니가 나면 말 안 하겠어 그래 내 팬이 더 먹게 비싸고 더 먹게 아니에 What I say 똑같이 싶은데 어떻게 나보다 못 사는 친구들 동양 같은 느낌 When I say 내 얘기 싫은 사소하게 이래 내 취미면 원래 나들 좀 끌어 Yeah, don't know. Yes, I'm local. Is it local? I know they cheap, but they got no chills. But I'm the hell eating jar. 부모님 뜨거운 안 부셔. 진짜 break-up. 나이 먹고 아직도 막 웃어. Oh, wow, 기분 좋아.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. 넌 뭔가 나를 rock and roll with swag and swag alone. 도대체 왜 이래. 미쳤어, baby.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, dirty clothes. 나도 dirty clothes. 누구나 겪어봤겠지, 입고 거리로. 나가 보면 어깨 힘 빡 들어가고 나보다 작아 보이지, like. Oliver 멀리 봐도 예해 근데 넌 너무 배가 부른 상태 어째해 후회해 넌 계속 swag해 바로 부모 맘은 배제 그래 말리지 않을게 이제만 멍청해 Wow, wow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rock'n'roll with swag and swag alone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네가 바로 등골 break 부모님의 등골 break 에이.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